사람이 그렇게 매력 있음으로써 정도 것 하세요. 예쁜 건 넌데 왜 내가 피곤한 거죠. You are not an ordinary girl. 보기 드문 여자인 girl. 아이 신경 쓴듯 안 쓴듯 무심하게 맞춘 네 매너의 패션. I like your detail girl. 자칫 free해 보여 덕차기 이런 철저한 You're sexy professional. 미지근한 날 따뜻하게 만들고 새로 너에게 만들고 또 끓게 만드는 너. 어느새 내 속에 온도가 돼 내 삶의 방식이 모토가 돼. 새하얀 비누와 자켓과 눈동자기 따뜻해 기분 좋은 설렘을 준 All you want. Yeah you want. 좁은 내 맘의 관역을 단번에 명중하다니 참 솜씨가 좋군. 넌 주변인에겐 해로워 부모님께는 걱정 친구에겐 열등감 줬어. Butterfly in my stomach. 우직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. 여기 남자 한 명 입덕되네요. No way out of here. 도톰한 입술과 잘록한 허밀 라인 대체 눈을 어디 다둬야 될지 몰라서 I lose my mind. 오지마 너가 Whatever.